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자유함 가운데 경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지성을 일깨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했던 때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변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죄로 인해서 곤고해진 저희의 영혼에 오늘 사죄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생의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 미끄러진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의 영광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어린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아이들을 잘 돌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깊이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를 통해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그 영광에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가리키는 본체적 영광이고 또 하나는 거기로부터 비춰오는 발산하는 영광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발산하는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갈망하는 바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 효과적인 영광이 바로 그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본체적인 영광과 그리고 발산하는 영광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본래의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의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는 이 영광을 홀로 간직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바깥으로 발산하고 흘러 넘치게 함으로써 모든 피조물들 안에 창조의 영광의 신성이 충만한 것이 가득 나타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신 자신의 그 발산하는 영광의 빛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 특히 그것을 잘 인식할 수 있는 인간들이 그 발산하는 영광의 빛을 인식하고 그때마다 창조의 목적을 되새기면서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계획, 곧 그 선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발산하는 영광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발산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본체의 영광을 당신 자신의 임재를 통해서나 혹은 당신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발산하는 것인데 그 발산하는 빛을 사람들이 경험함으로써 비로소 그 사람은 효과적인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 여러분들이 잘 쓰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소원은 바로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나도 돌아가고 내 이웃도 돌아가고 넓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되기 위한 갈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처음 창조한 세상은 하나님 자신의 임재가 가득해서 당신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발산하는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당신의 창조주의 신성의 영광의 충만한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 충만하게 가득 찬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인간이 모든 피조물과 맺고 있던 그 피조 세계의 아름다운 연결 관계도 모두 끊어져 버린 거죠.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는 따로 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의 측면에서 봐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과 사물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서로서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어느 하나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없이 완전히 연결된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연결하는 메인 스위치가 인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될 때 인간을 메인 스위치로 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천체에 떠 있는 큰 우주까지 함께 모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연결된 상태에서 메인 스위치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신성에 충만한 영광을 자신의 온 피조 세계를 통해서 발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발산하는 피조 세계의 그 빛을 보시면서 하나님 자신도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선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끊어짐을 가져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적 피조세계와의 관계의 끊어짐을 가져왔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의 끊어짐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토막토막 끊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는 모든 피조물이 원래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상태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비유를 쉽게 들자면은 인간이 메인 스위치고 이 피조 세계의 모든 창조물들이 그 메인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전구였다면 하나님은 그 메인 스위치에 공급되는 전기였어요. 그것이 끊어져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창조 세계 모두가 발산하는 영광의 그 찬란함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상실되어 버려서 아주 적은 흔적만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피조 세계, 인간이 타락한 이후의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흔적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원래의 창조 시에 비쳤던 그 발산하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상당 부분을 거의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써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신성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소경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도 그 영광의 빛을 대부분 잃어버리고 또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잃어버려서 거의 소경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산하는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그가 결코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인간은 발산하는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에만 비로소 창조의 원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강력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순, 다시 말하면 창조하신 이 인간들이 원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발산하는 영광의 빛을 잃어버린 이 피조세계와 그 영광의 빛조차도 볼 수 없게 된 눈먼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개선하지 아니하고는 인간을 원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드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마 그렇게 살아가는 허무한 인간들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것이에요.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살아온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말이죠. 그 유적지 같은 것을 보면은 어느 나라든지 그 유적이라고 자신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들은 대개 다 비슷비슷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고 높은 엄청난 건축물. 그 다음에 또 뭐죠? 발달한 문명의 흔적. 우리 조상이 이렇게 지혜로웠다. 그 다음에 뭐죠? 연장 같은 것들을 훌륭하게 만든 것들을 보관하고 조상들의 기술의 발달이 이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자랑하죠. 또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역사 안에 존재했던 아주 발달한 인간을 위한 제도들, 정치, 법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들, 이런 교육,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각 나라가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낱낱이 다 비판할 시간은 없지만은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래, 수천 대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자기네 할아버지들이 수세식 변소를 쓰고 살아서 어땠다는 겁니다.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얼굴도 알지 못하는 조상이 피라미드 같은 것들을 만들고 바벨탑 같은 엄청난 건축물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 얼굴도 알지 못하는 고대의 조상들이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돌멩이를 깨트려 칼을 만들고 도끼를 만들고 쇠를 녹여서 흉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죄인들을 절제시키기 위해서 많은 법을 만들고 사회를 조직적으로 이끌어 갔는데 그게 어땠다는 겁니까? 저는 올해 올 초에 이스탄불에 갔을 때 그 오스만 터키 제국의 영광을 보여주겠노라고 해서 왕궁에 가서 전시실에 저장된 그 보관된 많은 유물들을 보면서 새로운 인상을 가졌어요. 그 중에 보면은 그 거짓말 안 보태서 이 다이아몬드가 거의 그 결함만 하는 것도 있어요. 2중, 3중으로 보안 장치가 되어 있고, 이게 세계에서 뭐 가장 큰 다이아몬드라나 뭐 그러면서 말이죠. 왕관과 뭐 각종 보석으로 만든 것들이 다 보였고, 임금이 깔고 앉던 금으로 만든 의자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수천, 수십만의 병사들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그리고 왕위가 바뀔 때마다 피비린내 나는 살인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 보안장치를 해놓지 않아도 그 중에는 가져가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깡통에다가 꼭 구슬 박은 것 같은 그거를 갖다가 쓰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 추워 죽겠고 치질도 있는데 왜 그 차가운 금 의자에 앉느냐. 차라리 누더기로 깔아도 그 나무로 만든 의자에 앉는 게 낫지. 그 추운 겨울에 그 차가운 노란 금으로 만든 의자에 앉았으니 그 왕의 치질이 얼마나 도졌겠느냐. 그런데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피조물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벌떼처럼 덤벼들어서 그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미친 듯이 죽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창조의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모두 한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허무한 데에 굴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죽음과 함께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부나비처럼, 불에 날라드는 나방처럼, 나비처럼 그렇게 불에 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인간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 그걸 봤어요. 근데 모든 세계의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전 동일한 거를 느끼는 거예요. 조상들을 막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다는 거니? 그래, 우리 조상은 움막에 살고 네 조상은 수세식 변수 쓰고 살았다. 그래서 어땠다는 거니? 그래서 달라진 게 뭐 있냐? 있지. 관광객이 와서 계속 돈 내고 가니까 그거 가지고 후손들이 먹고 사니까 말이야. 그렇게 창조의 원래의 목적을 모르면 인간들이 그 허무한 일에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 비참함은 죄도 아니고 타락도 아니에요. 더 비참한 건 뭐냐면 너무나 많은 인간들이 진지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살아가는데 허무한 것을 위해서 진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미친 듯이 돈 벌어요. 근데 왜 버는지도 모르고, 미친 듯이 공부해. 왜 학문을 쌓는지도 몰라요. 미친 듯이 건강식품을 먹고 건강하려고 오래 살려고 애를 쓰는데, 오래 살면 왜 오래 사는지 목표도 없어요. 그렇게 살 빼는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몸을 예쁘게 가꾸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목적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 가치도 없는 허무한 것들을 위해서 인간들은 미친 듯이 몰두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으로 그렇게 멀어진 것이 바로 악이에요. 악.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오면 뭐라고요?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불우이웃 돕기가 선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고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선과 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창조의 목적으로 벗어나는 이 뒤틀린 인간 존재의 모든 비극은 결국 뭐가 시키는 거냐면은 죄가 시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죄가. 그래서 죄 자체는 정체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목적도 싫어해요. 그래서 그것대로 안 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중심일 때에만 그 중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 때에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그곳에서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고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의도를 전면적으로 거절하는 죄가 무엇이에요?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가치는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천상의 자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상의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사람을 죽여서라도 온 우주를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 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이에요. 근데 그 모든 악의 궁극적인 뿌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죄라요. 그러한 죄를 완전히 종식시키지 않으면은 인간은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방법이 발산하는 영광을 깊이 인식함으로써 인간을 그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을 염두에 두시면 이제 지금부터 전개되는 설교를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발산하는 영광을 인식함으로써만 인간이 창조의 원래의 계획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발산하는 영광의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 그 피조 세계에서 발산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인식할 수 있도록 죄로 말미암아 멀었던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인간이 발산하는 영광을 인식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그 발산하는 영광을 경험함으로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두 방법으로 고치시면 되겠네요. 첫째는 피조 세계를 다시 찬란한 창조의 발산하는 영광으로 회복되게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인간의 소경된 상태를 고치셔서 성한 눈을 갖게 해주시면 그러면 모든 인간들이 발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을 인식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인간이 발산하는 영광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첫째로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고치시는 거예요. 피조 세계를.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 피조 세계가 완전히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피조 세계가 창조할 때의 원래의 충만한 영광을 온전히 발산하게 되는 때는 언제냐 하면 세상 끝날이에요. 세상 끝날. 그날이 언제냐 하면 우리들이 모두 영화롭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온 피조 세계가 다시 태어나는 날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원래의 창조의 영광만한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유예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한 상태 속에서 피조 세계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날에는 우리만 영화롭게 돼서 찬란한 육체를 입은 부활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창조시의 원래에 가지고 있었던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다시 찬란하게 비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스위치를 올리셔서 이 창조 세계가 눈부실 정도의 찬란한 빛을 갖게끔 만드는데 그 정도가 어떤 정도냐 하면 인간이 부활의 몸을 다시 입었을 때에 나타나게 될 그 영광과 같은 것이래요. 그럼 그건 어떤 거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러한 찬란한 빛으로 인간이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그러한 영광으로 온 피조 세계가 발산하는 영광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발산하는 영광을 봐야지만 비로소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놓고 피조 세계를 통해서 발산하는 영광의 빛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세상 끝날이라면 세상 끝날까지는 피조 세계를 통해 발산하는 영광을 볼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중 누구도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제기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답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찬란한 발산하는 영광의 빛을 회복하게 되는 것은 세상 끝날로 유보하셨는데 그 피조 세계 가운데 일부를 맛보기로 그 찬란한 영광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 피조물의 일부가 뭐냐면은 교회. 그래서 그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이게 함으로써 접붙인 신자들이 다시 접붙여지면서 모두가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된 아름다운 모습은 맨 처음 피조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때 연결되어 있던 그 연결과 똑같이 아름다운 넓게는 천사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다 죽은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태어나게 될 믿음의 우리의 후손들까지 연결된 것이고 좁게는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 이렇게 단위별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시에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연결, 그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특히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나누어 갖고 창조된 인간들로부터 원래의 인간의 찬란한 존재로부터 비춰오는 그 발산하는 영광의 빛을 뿜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문이 또 생길 겁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근데 눈이 부셔서 눈을 찡그리게 되는 이유는 무슨 뜻입니까?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원래의 죄가 들어오기 전의 창조, 그때에 이루어진 연결, 그 연결, 즉 커뮤니케이션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발산하시는 영광의 그 찬란함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밖에도 죄가 없고 안에도 죄가 없는, 완전히 죄가 없는 순결한 상태에서 마음껏 발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피조 세계의 찬란한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세상 끝날에 하기로 하시고 맛보기로 하나님의 교회가 창조에 발산하는 영광을 회복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해서 우리를 모두를 연결시키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죄의 잔재를 가지고 있는 연결이에요. 죄의 잔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의 영광을, 피조 세계를 발산하는 영광의 회복으로 복구시키셨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나 또한 아직은 아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런 창조의 영광을 복구시키는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맛보기로 먼저 보여주셨는데, 창조세계 전체가 회복되는 일은 영어롭게 되는 그 끝날에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면 왜 교회가 그러면 왜 그렇게 찬란하고 발산하는 영광을 잘 못 나타내느냐? 그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은 발산하는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것이 왜 발산하는 영광으로 안 보이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거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눈이 아직 뜨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광이 비치고 있는데도 못 깨닫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영광의 빛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진정으로 비춰야 할 참된 빛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료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선입견에 선글라스를 쓰고 교회를 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모여서 진정으로 깨트려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거듭나고 회심하고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것은 관심이 없어요. 이번 물난리 날 때 얼마 내놨냐? 그걸 얘기하라. 그걸 많이 내놓으면 이 사람들에겐 그것이 영광의 빛처럼 비치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바지까지 다 벗어서 내놨다 그러더라. 그러면 그게 신문에 대해서 특필되면서 그 교회가 뭔가 빛을 비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차이죠? 그들이 진정한 영광을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영광이 나타나도 사람들이 그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는 발산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회에서 보면 보는 눈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교회는 관심의 대상이 안 돼.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는 매스컴에 수없이 오르내리는 거죠. 관심 자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적인 문제인데, 교회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 용서를 받고 창조의 원래의 원칙에 따라서 새로운 창조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접붙여져서 이 연결을 회복하고 그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늘의 자원을 공급해서 은혜를 주신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가 없으시지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여전히 죄들이 남아있고 이 남아있는 죄들을 가진 인간들의 연합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원리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자원들이 공급되기 때문에 완전하지만 그리고 누구도 그 결합으로부터 이탈되거나 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예수의 생명을 지닌 그 상태에서 그 생명을 다시 잃어버릴 수 없다는 점에서 완전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자신들 속에 죄성을 갖고 부패성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이 연합을 이룬 이 교회의 모습은 이 전멸하는 등과 같아요. 그래서 찬란하게 빛났다가 그 다음에 또 그 빛을 잃어버렸다가 시대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찬란하게 발산하는 영광을 나타냈다가 불이 꺼졌다가 하는 거예요. 제가 방배동에 있을 때 교회당을 이제 감격 속에서 지하실에서 올라와서 지상으로 이제 200명이 이사를 했잖아요. 딱 올라갔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천장에서 이런 등이 말이 비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그 천장이 사각 박스로 돼 있었잖아요. 거기서 빛이 비치는데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이 빛이 분명히 똑같은 등을 달았는데 비치는 빛이 어떤 거는 푸르스름하고 어떤 건 붉으스름하고 어떤 건 노르스름하고 그리고 비쳐.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특수전구구나. 특수전구구나. 이 옛날에 있던 교회가 엄청나게 좋은 걸 많이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 로비에 딱 들어가니까 말이지 샨드리아가 있는데 나중에 건축 그 자재상에 가서 그 보니까 말이지 이게 미제야. 그리고 말해 그 하나에 뭐 한 350만 원 이상 가는 거야. 그 세 개나 남겨놓은 거야. 야 이렇게 좋은 걸 쓰니까 저것도 특수전구를 썼구나. 그러고. 야 그래서 내가 또 내 아는 목사님한테 자랑을 했어요. 우리는 말이지 그 빛이 비치는데 이런 담화가 아니라 껴놓으면 말해 여기는 이쪽 박스는 붉으스름하고 저쪽 박스는 노르스름하고 저쪽 박스는 파랗고 그런 거라니까 목사님 또 눈을 둥그렇게 뜨면서 그런 것도 있어? 역시 교회 열린 교회구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전기 담화가 수명이 다해서 색이 변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똑같은 빛을 비치다가 수명이 다해가면서 푸르스름하게도 변하고 붉으스름하게도 변하다가 나중에 툭 하고 끊어지는 거래요. 근데 나는 그게 특수 효과인 줄 알고 그냥 감탄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저것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싹 갈고 나니까 똑같은 빛이 환하게 비치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찬란한 창조에 발산하는 영광을 비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고 지식에 참된 빛을 많이 받아서 정말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히 진실한 신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분투하면서 순종하고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하나의 등불이 말이지 찬란한 빛을 내기 시작하면서 말이죠. 교회는 조그만데 그 조그만 교회에서 눈부실 정도로 찬란한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빛을 보면서 이 인간의 원래에 돌아갈 참다운 자리가 무엇인지를 그 교회에서 비치는 발산하는 영광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게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교회도 없었지만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교회에 찬란한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빛이 말이지 찬란하게 비춰. 이거는 교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란한 빛이 비쳐. 그런데 어떻게 돼? 그 빛이 그 모인 사람의 수가 더 많고 더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그 빛은 더 찬란하게 되겠죠. 그래서 등불 하나가 찬란하게 비치면 어두운 밤바다에 등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등이 워낙 많아서 환하게 비치면은 그 밑에서 축구도 할 수 있고 테니스도 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란한 빛을 보면서 사람들이 창조의 원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가치관의 체계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누군가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은 이거다라고 보여주면 마치 뭐가 되냐 하면은 찬란한 불빛이 비치는 그 그림 밑에다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비치는 발산하는 영광의 빛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참된 가치는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해설을 넣어주는 거나 똑같다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성화에 힘쓰고 진실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은 결코 이건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만 진실한 신자가 되면 안 돼. 여러분도 진실한 신자가 돼야 되고 나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면 안 돼. 너도 돌아가야 되고 너도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모든 사람까지도 다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가야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완전하게 고쳐지나요? 안 고쳐져요. 끊임없이 정결하게 살고 끊임없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진실한 신자다가 많이 노력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죄 가운데 빠져. 또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회복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면 뒤에 있는 사람이 이제 신앙에서 미끄러져. 그러니까 그러한 연약함들이 세상 끝날까지 교회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들이 남아있는 것은 얼핏 보면 절망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불이 들어오면 네가 꺼지고 너하고 내하고 들어오면 딴 사람이 꺼지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우리를 불 붙여 놓으시고 스스로 타오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 전체에 발산하는 영광을 회복시키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의 보증으로서 교회의 연결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이 전기를 계속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게 오랫동안 죄 가운데서 살아. 교회가 부도덕해져. 타락해.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주 방종해. 그리고 예배도 아주 형식적이야. 그리고 신앙생활도 아주 형식적이야. 바리새인같이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교회에 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릴 때하고 이 세상에서 피 튀기게 살아갈 때하고 달라. 교회에서 신자 같은데 밖에 나아가서는 가장 야비한 이 세상 사람으로 돌변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는 주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는 자신이 이 온 우주의 중심이고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모두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때에는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여진 모든 이 교회의 연합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사위여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도 별로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빛이 거의 사라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하나님이 강력한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 사경회를 통해서든지 예배를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이 깊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그 놀라운 뜻들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이 눈에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던 눈들을 벗겨지면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이 그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이 찬란한 발산하는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의 그 놀라운 영광을 이 교회 속에서 경험하게 될 때 그때의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그 죄를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에 불타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돼. 그러면 그것은 다시 꺼져가던 불이 다시 환하게 확 이렇게 비춰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은혜를 받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괴로운 거 면하게 해주려고 진정제로 여러분들에게 놓아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를 통해서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자신도 돌아가고 원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연합을 통해서 피조 세계 속에 찬란한 영광의 빛을 교회가 부분적으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찬란한 원래의 영광, 피조세계에 깃든 그 발산하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발산하시는 영광의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피조세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네. 그럼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게 뭐죠? 그것을 보는 인간의 눈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죠? 예. 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에 버금가는 일을 인간 안에 행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이에요. 거듭나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그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창조의 본래의 목적으로 이탈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자적인 구속을 통해서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발산하는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 모든 자기 밖에 있는 사물들을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인식 능력을 주십니다. 그 두 가지 인식 능력은 뭐냐 하면 첫째는 신앙이고 두 번째는 이성이에요. 이성. 그래서 신앙과 이성이 처음에는 아주 사이좋게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그리고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요. 아담과 하와가 죄 없는 상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아는 것이 우리보다는 훨씬 뛰어났고 지식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보다는 많았고 훨씬 더 뛰어나고 완전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라고 해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죠. 그렇게 모든 것을 안다면 그가 사람일 수가 없고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피조 세계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알 수 없었고 더더욱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두 알 수 없었죠. 만약에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 의하여 완전히 파악될 수 있다면 무한한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거나 유한한 인간이 인간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공식은 뭐냐면 유한은 절대로 무한을 파악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를 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는 없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완전히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신앙이 필요했다 이거죠. 아,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도 신앙이 있었단 말입니까? 당연하죠. 이 신앙은 죄가 들어온 다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 신앙은 필요한 것이었대요. 그러면 그 신앙의 정체가 뭐냐? 정체가 뭘까요? 예.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마음이에요. 절대적인,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관계예요. 그 신앙의 눈을 가지고 사물을 인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신앙의 눈이 먼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묻지만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은 나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느니라고 할 때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원래 계신 분이고 누구도 그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고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렇게 알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만든 이가 없는데 어떻게 존재할 수 있으며 어떻게 만든 이가 없는데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든 이가 없는데 스스로 존재하시냐라고 이성이 믿음 없이 물을 때 신앙은 그 이성을 무릎을 꿇게 만들고 네가 설명할 수 없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거기까지는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추론할 수 있도록 이성의 능력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것은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신앙의 문제다라고 해서 이성을 딱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런 인식 능력을 신앙을 주셨고 또 하나는 이성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으로 이 이성을 통해서 사물의 이치를 따지고 추론함으로써 사물을 인식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온전했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창조 세계를 보면서 어디서든지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발산적인 영광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을 보면서 그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자신에 의해서 잘 관리되어서 언제까지나 찬란한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에 충만한 것을 인간과 그리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기여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 영광의 빛은 더 찬란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전기 많이 달면 불이 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두 가지 인식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는 신앙인데 이 신앙은 영혼에 직접 관계되어 있고 이 이성 곧 지성은 이 영혼에서 비롯된 인격의 활동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기고 범죄하게 되니까 이 영혼이 범죄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도 영혼에 아무런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진 교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인간이 범죄하면 그것은 곧바로 영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그러니까 영혼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니까 영혼이 죽었는데 이 눈을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시신경이 끊어져 버렸는데 아니면 뇌를 파내버렸는데 이 눈동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시신경이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는데 이 눈동자가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이 신앙의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거예요. 부분적으로 먼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은 또 인격적인 모든 기능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지정의 모든 것과 영혼의 상태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영혼이 은혜 충만할 때 생각하는 것과 죄로 가득 찰 때 생각하는 게 틀려요. 은혜 충만할 때 느끼는 정서와 죄로 충만할 때 느끼는 정서가 틀리고 은혜로 가득 찰 때에 가지고 있는 이 의지의 힘과 방향이 죄로 가득 찼을 때 이 의지의 힘과 방향과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 지성의 영, 이성의 영향을 준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신앙의 도움을 입어서만 비로소 이성이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신앙이 죽어버리니까 이 자체도 온전하게 작동을 할 수 없는데 이 자체가 죄에 의해서 오염되면서 심하게 망가뜨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하나 아침에 생각이 났는데 요새 이 그 저는 유리알을 선호합니다만은 이 안경이 이게 무거우니까 플라스틱 렌즈를 많이 사용하고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습니다. 플라스틱 렌즈의 장점은 이게 쓴 것 같지 않고 아주 가볍다는 거죠. 그런 렌즈를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플라스틱 렌즈라고 합시다. 그냥 이거를 모르고 뒀는데 근데 손자 녀석이 이걸 가지고 가서 불 위에다 올려놓고 장난을 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 플라스틱 렌즈가 녹아가지고 말이지 이게 막 이렇게 그 저기 옷감 구겨지듯이 다 우글우글해져 버리고 불에 타가지고 거품이 송알송알송알 맺혀가지고 이게 뽕뽕뽕뽕뽕 이게 그 흔적들이 생겨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길이 막 파도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 얼굴이 이렇게 쭉 옆으로 늘어나. 이게 사람인지 도깨비인지 모르게 그렇게 보이게 된 거야. 가만히 보면 그래도 뭔가 비슷한 흔적이 남기는 했는데 그걸 쓰고는 도저히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야. 길이 막 그냥 파도 치듯이 구부러지고 말이지. 기둥이 막 팔자로 막 휜 거야. 네? 말하자면 인간의 이성이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그런 정도로까지 망가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피조 세계가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추지도 못하거니와 설령 비춘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망가져버린 인간의 인식의 도구를 가지고는 그 발산하는 영광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면 그는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피조 세계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인간 자신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생이에요. 그래서 중생, regeneration is recreation. 중생은 곧 재창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인간을 우주로 볼 때 그것은 재창조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갖고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순서로 거꾸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영혼을 고치시니까 신앙의 눈이 시력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야. 신앙의 눈이 시력을 회복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신앙의 영향을 받을 때에 작동할 수 있는 이성의 기능이 상당 부분이 회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면서 비로소 피조세계에 비치는 희미한 빛들을 보면서 발산하는 영광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게 되고 창조의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카나다를 갔을 때 집회 끝나고 그날 목사님이 배려를 해서 로키 산맥을 케이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한 번에 정상 어느 산 정상으로 올라갔는데 3,080m인가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 올라가니까 눈이 하얗게 쌓여 있고 그 발 아래로 그 로키의 그 하얀 눈을 뒤집어 쓴 영봉들이 900km나 끝이 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찬양이 나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이 나. 만약에 신앙의 눈이 없었다면 그런 찬양이 나오지는 않고 아 좋네, 야 좋다. 여기서 삼겹살이나 구워먹었으면 좋겠다. 그랬을 거예요. 보는 건 신앙이 없는 사람도 보고 신앙이 있는 나도 봐. 신앙이 없는 사람은 보면서 좋네. 그리고 사진만 찍는데 신앙의 눈이 있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희미하지만 거기서 비치는 발산하는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존재이고. 그래서 당나라의 시인 진장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천지의 유유 독창현이 체하라 그래서 천지의 유유함, 천지의 끝없음을 생각하니까 홀로 눈물이 흐르는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이 신앙이 죽었는데도 그래서 그런 천지의 끝없는 그 정체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은 이 천지를 보는 이성의 눈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거기서 비치는 아주 작은 빛을 본 거야.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눈물을 흘리게 된 거야. 그 왜? 그 흘리는 그 눈물이 뭐냐면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 불안이에요. 불안. 이 천지가 끝이 없는데 이 끝없는 인간 속에서 나는 무엇일까?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거기서 앙그스트, 소위 얘기하는 불안이 나와, 불안. 그 불안을 느끼면서, 근데 불안을 느끼는데, 근데 그 불안을 해소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창현 이체하. 홀로 눈물을 흘리노라. 너무 마음이 정말 창연한 마음이 되어서, 처연한 마음이 되어서, 거기서 그 불안과 고독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앞에 있었으면은 나는 어젯밤 그대의 눈물을 보았노라. 나는 네가 왜 우는지 너 우는 너는 대답할 수 없어도 울지 않는 나는 너의 그 눈물의 이유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뭘 가르쳐 주면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창조의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면 그것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그걸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생,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이 중생의 효과가 적어도 두 가지를 가져오는데 우선 뭐냐면 이 신앙, 영혼의 어두움, 영혼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고 밝게 해주는 거야. 영혼의 어두움을 밝게 해줘. 신앙이 생겨나게 되는 거야. 신앙이 생겨나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활동을 인정하게 돼. 하나님의 활동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한가라고 말했을 때 돈 없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서 인생 이렇게 망가졌다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슬픈 인생을 사나 그러면 우리 남편 성질 못되고 돈 못 벌어서 내 인생 이렇게 망가졌다 생각을 합니다. 말년에까지 내가 왜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야 되나 하면 자식 새끼들이 변변치 못해서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정치가들이 머저리 같아서 세상이 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다가 그런 신앙의 빛이 탁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가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불행과 고통이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속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불행과 고통이 결국은 무언가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거는 갈 길을 모르는 돼지를, 그 돼지가 가끔 탈출하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은 돼지를 막대기를 가지고 이 귀때기를 툭툭 치면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면 돼지가 말을 제일 잘 들어요. 궁뎅이 치는 것보다 이 귀때기를 치면 말을 제일 잘 들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탁탁 때리면은 왼쪽으로 가고, 왼쪽 때리면 오른쪽으로 가. 그렇게 하고 인도하듯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모든 불행과 고통이 하나님이 돼지 같은 자기를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돼지 모는 막대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돼지에다 비유해서. 아마 저를 포함해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들은 깨끗하고 말을 잘 듣는 돼지지. 그렇게 이제 딱딱 때리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뭘 깨닫게 됐냐면, 전에는 왜 때려, 왜 때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들기만 했는데, 하나님도 몰랐으니까 대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가 자꾸 때리는 거야. 아, 더러운 세상, 더러운 세상,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딱딱 때리다가는, 때리니까는, 이제 이게 그 어디로 가라는 뜻인가 하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말이죠, 교리적으로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우리의 이 이성의 눈멀매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신앙이 들어옴으로 이성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계속 배워야지만 회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신앙이 없을 때는 그걸 보면서도 정확하게 저건 산이고 저 산에선 뭐가 많이 나겠다 이런 것만 알지 정확한 건 몰라. 근데 신앙이 회복됨으로써 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과 이 산은 하나님의 발산하는 영광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산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그 산에서 무슨 식물이 많이 나고 그 산을 파면 그 산이 언제 생겨난 산인지를 파악해야 되고 그 산에 무슨 광물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공부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 깃들여져 있는 찬란한 이 발산하는 영광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이 지성의 빛이 더 찬란하게 비치면 비칠수록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발산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빛을 경험하며 더 하나님께 많이 원래의 인간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은 그 발산하는 영광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오늘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발산하는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꼭 빼놓지 않고 이야기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발산하는 영광을 찬란하게 비추심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눈이 뜨여진 사람들이 그 발산하는 영광을 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삶에 기여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타나는 발산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게 두 가지로 계시가 되는 거예요. 첫째의 방법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거는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발산하는 영광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 이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독특한 구분이 없었어요. 모두 아담의 후손들이었고 창조되어서 다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었고 물론 믿는 믿음의 이 계보들이 이어져 내려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는 모두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것이었고 이제 처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잖아요. 근데 선택받기 전에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아버지와 함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밥 벌어먹고 살던 그런 평범한 그 시대의 죄인이었어요. 그 사람 하나는 택해요. 그리고 그것이 가문이 돼. 가문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큰 민족을 애굽에서 이루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고 가정을 택하고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특권을 주시는데 그 특권이 뭐냐면은 그 백성들에게 당신의 임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보는 사람이 없는 광야나 바다 한가운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한가운데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술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탈출했을 때 굉장히 많이 성화된 사람들이었죠. 아, 상당히 위로를 받는다는 듯이, 예. 아, 그들도 그렇게 성화될 수 없었어요. 그죠? 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안 지가 얼마 안 됐고, 애굽의 더러운 생활에 푹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쏟아져 나왔어요. 그 사람들의 성화의 수준은 오늘 여러분의 성화의 수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성화된 존재를 통해서 비친 발산하는 영광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그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그들 자신에게 임재하셔서 나타나신 효과로서 발산하는 그 빛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물이 솟아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리고 그 다음에 수많은 적군들을 단숨에 무찔러 죽게 하고 그러면서 파죽지세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 해요.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화의 깊이와는 상관이 없이 어떤 한 순간에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당신이 그들에게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비추시는데 이게 바로 임재를 통해서 발산하는 영광의 빛이에요. 그거를 보고 가나안을 정복하러 갔더니 벌써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난 거야. 그게 라합과 같은 사람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은 물같이 녹아내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오래된 민족과 조상의 신들을 버리고 자기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로 귀의하고자 하는 절대적인 의존의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자기의 백성들 속에 발산하는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피조세계를 통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만 당신의 발산하는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상시 있는 일이 아니라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 일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은 어떻게 당신의 발산하는 영광의 빛을 피조세계 속에서 나타내시느냐? 그 대답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영적으로 깊이 변화되고 성화된 정도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창조의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돌아간 만큼 창조주의 그 창조의 영광의 빛을 그들을 통해서 발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가장 큰 의무는 교회의 가장 큰 의무와 일치해. 그것이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신의 존재로 그리고 자신의 온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어서 발산하는 영광의 빛을 죄인들이 이해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사명은 찬란하게 비추는 거예요. 어떤 지나가는 배에는 등대가 필요 없고 어떤 배에는 호구에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배에는 등대가 필요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등대의 사명이 빛을 비추는 것이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것을 발산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교회는 비로소 존재의 목적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곳에서 인간은 가장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시는 곳에서 인간은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신자와 교회는 부지런히 이미 신앙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신앙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한편으로는 이 신앙의 눈이 다시 감겨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전달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여 있어요. 이 꽃꽂이를 한 이 속에는 이 꽃꽂이를 통해서 이 그 강대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는 사람의 뜻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무언가 가을을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이 깃들여져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속에 특별히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성경의 세계 속에는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을 창조의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에 뜨여진 눈이 다시 감겨지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의 은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부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의 만물의 이치와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창조의 세계와 인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진리들을 부단히 터득하고 습득함으로써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감으로써 이전에 알지 못했던 우리의 이 이성의 인식의 지평을 계속 넓혀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이 발산하는 영광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자 하는 이 불같은 소원을 우리 안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던 경험을 캐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성이 은혜 받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는 이 지식의 변동이 있을 때에 비로소 영혼의 진정한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함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공부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지 않는 사람은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읽는 사람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교회에 등록하고 몇 달이 흘러갔는데도 새가족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쓰레기 같은 세상의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코 마지막 눈 감고 죽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그렇게 창조의 본래의 목적을 왜곡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기쁨과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이 세상에서 도둑질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실 수 없어서 자기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의 인격과 삶 안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질서로 돌아가는 비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어떤 것이 그렇게 창조의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삶인지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었고 그 진리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귀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부어지는 진실한 은혜의 기회를 모두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지성이 하나님의 그 기이한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의해 조명을 받고 새로워질 모든 기회들을 잃어버린 채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감겨진 신앙의 눈을 뜰 것이며 사라진 이상의 눈멀멀 회복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발산하시는 영광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목적으로 스스로 돌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런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이끌던 개도 잃어버리고 지팡이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러면서 그 어두움의 길을 걸어서 낭떠러지기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비참한 처지의 다름이 아닐 것이고 어느 날 평안하다는 그때에 여러분들은 실족해서 밑도 끝도 없는 그 낭떠러지기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아름다운 피조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연결된 바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이 모든 망가진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발산하시는 영광의 찬란한 빛을 비출 수 있는 피조물로 다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값없는 구속으로 다시 살리셨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지성을 닫아 무지 속에 살기를 원하고 신앙의 눈을 감아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그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돌아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맛보는 즐거움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만 남을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도덕적인 생활을 흉내내는 것이나 정해진 교회의 주일날 꾸준히 출석하고 몇 푼 안 되는 헌금을 하고 돌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누리는 사교적인 삶이나 사람들과의 만남의 기쁨 같은 것들도 신앙의 본질일 수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본래의 목적을 생각하고 우리 인간에 의해서 그 창조의 목적이 깨트려지고 망가들어져버진 그 죄를 깊이 뉘우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깨워 그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도록 일평생을 기여하면서 살고 그래서 자신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자신이 기뻐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장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러다가 유한한 이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국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지향점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깊이 참여하고 조금이라도 이 창조의 목적에서 멀어진 것에 대해서 진실하게 참여하고 여러분 때문에 더러워진 이 모든 세상에 대한 악들을 진실로 참여하고 지금이라도 이성의 눈을 뜨고 신앙의 눈을 열어서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